성경에 용서에 관한 내용의 말씀에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권세 있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빚진 종은 주인에게 엎드려 참아달라고 간청하며 애걸하였습니다. 이에 그 종의 간구가 너무 애절하여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빚을 탕감받은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겨우 백 데나리온 빚을 지은 자기의 동료를 만나서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였습니다. 그 빚진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나에게 참으라 빚을 갚겠다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락하지 않고 그 동료가 빚을 모두 갚도록 무중하게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달려가 그 일을 말했습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 빚 지었던 종을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게 빌기에 내가 만 달란트나 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겨우 백 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은 아주 노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었지. 세상 욕망만을 추구하고 불순종하고 남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고 나는 죄인으로 살았었지. 하지만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를 비방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간다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으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에게 해를 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에게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남을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어느 청년이 살인한 죄로 인해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성격이 포악하여 관습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수의 행동이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온유해져서 다른 죄수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에게 대하여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신으로 인해서 더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배반하고 해를 가했다면 그를 용서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한을 품고 살아가면서 아주 병까지 얻어 고생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수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은 끝까지 다 용서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생활을 할 때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당할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하신 은혜요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아주 풍성한 사랑과 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고 용서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모든 것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러한 헛된 행실, 또 돈, 금, 이런 물질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고, 오직 흠없고 종없는 어린 양 같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은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과 또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사람은 모두 다 잘못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허물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 남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된다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며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가할 수 있다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를 광야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10명의 배다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자식들의 생활까지 책임지고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가정과 자신의 미래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던 그 다윗 자신의 장인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고 죽이는 유대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죽었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선량한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마치 소리 없이 번지는 향기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것보다도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군사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거룩하고 찬란한 성을 향하여 빛나는 황금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활이 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웃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믿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구세주며 구원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에서 행하는 잘못된 이러한 것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행실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분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그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잘못된 행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 먹고 그리하여 그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을 다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말씀으로 그런 분들의 생활이 변화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의 체면에 대해서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할 때 지옥을 보았다고 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지으며 지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으며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그 사항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 영원한 불. 지옥은 영원한 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옥의 상황이나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 꺼지지 않는 불,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들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어느 목자에게 양 2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동, 이 목자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온 산과 들을 헤매며 다닙니다. 비를 맞고 또 배도 고프며 다닙니다. 근데 결국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됩니다. 어깨에 메고 양우리로 돌아옵니다. 그 목자는 양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그 찾은 양한 마리를 더 기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여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망각하지 말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동료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